박근혜 패당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대결 모략 소동에 매달릴수록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다. 제국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 대변인 담화. 지금 온 민족과 세계는 최악의 파국 상태에 처하여 있는 북남 관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괴뢰들은 얼마 전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그것은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 착공식이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이날 괴뢰 통일부 장관 홍영표 놈은 기념사라는 데서 전시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륜과 천륜의 문제라느니 납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니 뭐니하고 횡설수라던 끝에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준 북이 지금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의 잘못된 생각을 꺾어야 한다는 대결학담을 거리낌없이 죄쳐댔다. 그런가 하면 지난 5년간 모은 결과를 정리한 납북자 진상보고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당당한 역사적 기록이 되게 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전시 납북자 문제를 가지고 반공화국 대결책 등을 더욱 악랄하게 본리되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극히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의거 입북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괴뢰들이 전시 납북자라고 날조해대는 사람들로 말하면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미국과 리승만 괴뢰 도당의 북침 전쟁 도발과 식민지 통치의 환멸을 느끼고 참된 진리의 길,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자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들 속에는 김규식, 최동호 선생을 비롯한 이름 있는 애국인사들도 있고 기업인들과 문화인, 학자들도 있으며 의영군에 탄원하여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과 리승만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피흘려 싸운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는가 하는 것은 이미 북남 사이에 여러 차례 진행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향 방문과 상봉을 통해 남조선에 있는 가족 친척들도 잘 알고 있다. 괴뢰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납치되어 왔다면 어떻게 되어 수백 명이 고향 방문과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해 남조선에 나아갔다가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눌러앉지 않고 다 돌아왔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괴뢰들은 우리와 마주앉는 공개 석상에서는 전시 납북자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패당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정의감으로부터 자진하여 의거 입북한 사람들을 한사코 전시 납북자로 날조하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괴뢰들이 얼마나 비열한 놈들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치떨리는 납치 주범 인권유린의 왕천은 다름 아닌 괴뢰 패당이다. 지난 6.25 전쟁 시기 원자탄 위협 공갈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남조선으로 끌어가 수십 년 세월 생리별의 고통을 들씌운 것도 미국과 괴뢰 패당이며 이 시각까지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납치해가는 반인륜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도 역적 패당이다. 특히 박근혜 패당이 집권하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린 납치 만행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역도는 올해 3월 초 선임자들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던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끝내 조작하고 거기에 괴뢰 통일부가 납북자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쪼아박았는가 하면 제년이 직접 우리 주민들에 대한 납치를 계획하고 조정 지휘하면서 탈북 선동질까지 해대고 있다. 이런 납치 만행의 흉악범들이 일륜이니 천륜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그것은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패당이 그것은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이라는 것까지 세우며 대결 광기를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납치 범죄의 모자를 씌워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역도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최악의 통치 위기를 조금이라도 모면해버리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역적 패방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역적 패당이 전시라 북자여 뭐여 하며 계속 떠들어댔자 저들의 모략적이며 대결적인 정치와 반인륜적 범죄만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잊지도 않는 전시납북자 문제를 날조하여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광분하는 박근혜 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의거 입북자들을 비롯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철출을 내릴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10월 26일 평양